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전과 같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헐레벌떡 오면서 막 사람들을 비집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 발을 잡고 늘어지는 거죠.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의 손에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지금 울먹울먹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이 병원에 가면 이런 일들을 가끔 봅니다. 저도 병원에 이 응급실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별 사람. 뭐 아이 안고 온 사람이 선생님 빨리 어떻게 어떻게 막. 이 아이가 막 숨이 넘어가는데 그 부모의 심정은 안 당해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 붙잡고 빨리 살려달라고. 지금 여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 딸이 12살이나 되어서 12년이나 키운 이 딸이 지금 숨이 거의 넘어가고 있다. 그뭐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21장 16절에도 보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헤맵니다.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마 죽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겠도다 하고 그가 방성되고 가니라. 부모의 심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할수 없을 때이 부모는 방성되고 통곡을 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 하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비록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였지만 자기 자식, 아들이에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그 헐떡헐떡하는 아이를 보면서 다윗도 애간장이 막 끓는 거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누군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 흩어져서 각 도시도시마다 다른 나라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동네 동네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개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적어도 10명 이상, 10가정 이상쯤 되면 거기에 회당 하나씩 세웁니다. 회당 하나씩. 다 세워요. 그리고 회당장을 거기에 세웁니다. 이 회당장은 이 예배를 주관을 하고 또 율법을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 사회의 재반 문제들을 다 해결해요. 그리고 회당장 밑에 제2인자의 핫잔이라고 하는 실무자를 두고 그 밑에 랍비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아주 우두머리로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또 칭함을 받게 되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수 있습니다. 또 성경 낭독자를 선정해서 네가 성경을 낭송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랍비, 이 교사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 선택을 해요. 너는 여기서 랍비를 해. 그래서 교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또 교육 내용을 검토해서 유대인 사회의 어떤 이 교육을 합니다. 예법도 가르치고 법률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살펴서 하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종교를 담당하고 법을 담당합니다. 재판도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이 제사장 계급들 바리새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맡고 있는 이런 이 율법사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부정부패 연루가 다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회당장의 위상이 점점 높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인들하고 결탁을 안 하고 회당만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회당장들을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아주 특별한 존재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 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첫 번째 체면을 다 버렸어요. 체면 불구하고 이분의 이 12살 정도 아이가 있는 거 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다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두 번째는 선입관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난 이 아주 천한 천박한 사람이고 뭐 지금 사람들이 이 소문에 의하면 뭐 이단 괴수라고 하다 뭐 이런 막 소문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다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저분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자기 딸을 낫게 하시라고 하는 낫게 할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신뢰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을 딱 놓고 달려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잘하면 낫겠다가 아니고 잘하면 죽겠다 해야죠. 자식이 이렇게 거의 죽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막 숨이 거의 넘어갈 정도까지 됐었을 때 그 상황이 되면 이 부모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뭐 권력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있다가 죽어가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될 때까지 이 야이로는 유명한 의사랑 의사는 다 됐을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다 해봤을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혈루병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도 다 해봤어요. 의원들에게 다 해보고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재산도 다 날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거죠. 지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회당장 야이로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육적으로 병들어 있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환경이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다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야이로는 바닷가에 나가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 정말 지금 어서 내게 오셔야 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제 건너와서 두 여인을 고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 12살인 12 비슷하게 나가죠. 자, 이런 둘 다 또 부정한 사람, 하나는 피를 흘려서 제사장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한 이 여인, 한쪽은 지금 죽었어요. 시체는 만질 수가 없는 부정한 여인. 두 부정한 여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거기를 목적을 삼고 지금 다시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고쳤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누구 앞에서 고치는가? 야이로 앞에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지금 예수님 고칠 수 있다, 내 딸 고칠 수 있다, 이거를 야이로에게 믿음을 지금 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넣어주는 그 순간에 자기 하인이 또 쫓아왔어요. 야이로님, 딸이 죽었습니다. 끝!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좀 귀찮게 마시고 종료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거든요. 이 여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옷깃만 스쳐도 지금 나섰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 좀 지체하면서 늦게 갔는데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지금 막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왜 안 가시는가? 근데 왜 안 가시는가? 왜 지체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는데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야이로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어찌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죽었으니까 또 계속 부탁할 수도 없고,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36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의사 선생님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가는데 의사는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합니다. 죽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장의사가 필요해요. 지금 장의사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틀렸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에다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네가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통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상황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야이로는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일단 갑니다. 일단. 그래, 무슨 일이 있겠지.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려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걸. 야이로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도 이긴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은 네가 믿으면 죽음도 이긴다는 거죠. 네 딸의 죽음은 이길 수 있다. 네가 믿어라.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또 두려워 말고 믿기마다 이 말씀은 생사를 주관하는 분은 나야. 예수님이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딸의 생사를 내가 주관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두셔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지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이 소녀 지금 잠깐 잠시 전에 죽은 이 아이 못 살리시겠어요? 나흘 된 아이도 살렸는데 잠깐 살리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잔다 그러십니다.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깨우러 가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제 뭐 80, 90, 뭐 100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생명을 거두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다 그거는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종교들은 죽음을 아니힐레이션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나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셔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 영혼은 멸절된다고 합니다. 끝났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지옥에 가는 자도 영생하도록 창조되어서 지옥에 가서 영생을 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 거죠. 다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거에 대해서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야이로가 지금 이 죽어가는 그 딸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지금 계속 상승시키고 있죠. 점점점 깊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쫄래쫄래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헌화하다 막 이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을 하고. 꽃을 막 통곡을 하고 이제 장례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잔다 말씀하십니다.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자, 이 야이로가 죽은 딸을 선물로 다시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달리다곰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야이로가 받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하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들을 예수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환경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해요. 끝났구나. 또 와서 보니까 막 장례식 하고 있어요. 뭐 곡을 하고 막 있어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모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상 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현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야이로가 또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자,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음성을 내 마음판에 확 새기고 사는 사람하고 흘려버리는 사람하고는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흘려버리면 계속 두렵습니다. 딸의 죽음이 두렵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고 뭐 그 뒤에 10년 후, 20년 후까지 막 멀리 내다보면서 계속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면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39절, 40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자, 사람들의 소리는 뭐예요? 죽었다니까, 끝났다니까, 그리고 울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같이 울자니까 이제는 뭐. 야이로 씨, 그냥 슬플 때 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울고 싶을 때 그냥 우세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옆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우리 믿음은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죠. 주님을 향한 신뢰감. 내가 지금 주님께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럼 저분은 내 마음을 다 아실 거다. 이미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회당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내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예요, 사실. 기도.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거든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왔죠.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회당장의 체면에 자기의 그 존재감이 있는데 그 무명의 그 청년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딸이 이미 다 죽어 넘어져 있지만 나는 응답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달려간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은 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의심의 실마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제일 큰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 믿어야 되는 거죠. 확 믿어야 돼.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한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한 그 백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응답하실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혹시 안 될지도 몰라. 이게 제일 큰 적이라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또 집에서 간절하게 누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아휴 또 뭐 안 되면 어떡하지. 요게 문제예요. 요게. 저도 그럼 기도해놓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럴 때 있어요. 이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기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이로는 지금 따라가면서 주님 죽었다니까요. 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지금 위를 악물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이 가자고. 네. 가자고. 방에 들어가자고. 네. 뭐 지금 막 뭐 장례식 준비하고 막 울고 불고 잔다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야이로가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응답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지금 기대함을 가지고 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해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가시는 그 단계 단계들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응답에 대해서 이미 선수를 치면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단정을 하면서 안 할지도 몰라고 단정을 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미 열두해를 혈루증 앓는 그 여인 이 기간,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와서 만졌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은 누가 내 손 만졌냐, 뭐 옷을 만졌냐, 뭐 그래 또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 시간이 5초, 10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엎드리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 인내의 신앙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할 때 그 더딤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더 큰 축복들을 지금 우리에게 예배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한 가지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 기적을 보고 있어요. 자기 딸만 살아난 게 지금 기적이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 자기도 알거든요. 저 여자를 알거든요. 12년 동안이나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곁에 갈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해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그 여인은 밖에서 살아야 돼요. 집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 곁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룩이 전이가 되는 거죠.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실 때 옳거니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상황이 악조건이십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가라 하신 그 베드로 처음에는 뭐 뛰어나서 물 위에 걸어갔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 물을 걸어간 사람 베드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또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야 오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빨리 걸어오면 되는데 주님의 음성 한 번만 오라. 예수님 이럴 뿐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걸어오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파도 소리 막 바람 소리 들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안 들리는 주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파도를 보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파도 소리나 막 바람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빠져.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흔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이야기 간증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 교회하고 담을 쌓고 지냈던 분인데 이 신앙이 좋은 부인이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됩니다. 평소에 이 교회는 못난이들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딱 가보니까 아무개 무슨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뭐 자기가 아는 유명한 분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상하다. 교회는 순 뭐 좀 찌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구역 예배 가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근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 우유 회사에 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연구소를 맡아가지고 이 우유 업계가 엄청나게 이 경쟁이 심합니다. 그때도 이분이 우유 좀 특별한 우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압박이 막 너무 심해. 그래서 와이프하고 우리 작전기도 한번 하자. 남들 하는데 그 작전기도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검은 콩을 막 보여줘요. 이게 뭘까? 그래서 우유에다 검은 콩을 섞어가지고 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이분이 만들었어요. 검은 콩 두유.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되는 역사를 우리의 머릿속에 지혜로 넣어주세요. 힘든 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고 옛날 이야기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에다가 들려주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안 믿기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또 문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해결될 것을 믿는 소망으로 더 크게 한번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